초라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의 역사가 현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된 것이 아니라 각국에서 온 이민자들,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 같은 제외동포 유대인들, 그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방언은 상징적인 사건으로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이름은 바로 그때의 열매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사도행전에는 주로 이민자들의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민자들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고국에 있는 현지인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다른 크로스컬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의 때에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이 이민자였고, 기억하시는 대로 요셉이 이민자였고, 다니엘이 이민자였습니다. 그렇죠? 에스라, 느헤미야 다 자기 땅을 떠났던 어떤 사람들, 다른 컬처와 맞닿아 있던 사람들, 이방 문화와 함께 맞닿아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 같은 제외동포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먼저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으로 대표되는 사도그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울로 대표되는 이방인들의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 사이에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한 사람의 이름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나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36절을 읽어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여기 보면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사이프러스 섬을 가리킵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지도를 찾아보니까 이 지중해 이 동편에 섬이 하나 있는데 그게 사이프러스 섬이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 섬에서 태어난 사람이 요셉이라고 한 사람이었는데 이 요셉의 별명이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consolation, 위로를 주는 사람이다. 안위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comforter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이 낙심할 때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주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는 사도들을 통해서 위안을 주는 사람으로 불리우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가 밭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아주 평범한 표현입니다.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런데 35절에 똑같은 표현이 우리 초대 공동체 기독교인들에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34절부터 보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둠에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미러라. 뭐 이렇게 기록하면 됐는데 굳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두 절을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뒤적이면서 뭐 이렇게 처음에 설교 계획은 바나바의 삶과 아나니아의 삶을 좀 대조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1년 동안 설교 스케줄을 짜면서 그렇게 짐작하고 짰는데 이 말씀을 읽다가 아주 특이한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 35절에 34절에 나와 있는 이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할 때 이 밭이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가 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얘기에서 다시 등장하는 아나니아의 땅을 가리킬 때 땅이 그대로 있을 때는 내 땅이 아니며 할 때 이 땅이라고 하는 말도 이 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로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공간 그리고 어떤 지경 그러니까 어떤 스페이스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가 어떤 용도로 쓰이냐 하기보다는 그게 얼마나 큰 넓이를 가졌느냐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하면 프로퍼티라고 번역하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바나바의 밭을 표현하는 단어는 희한하게도 아그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다르게 사용되었는가? 제가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사도행전에 딱 한 번 쓰였습니다. 이 바나바의 밭을 표현할 때 아그로스라고 하는 표현이 사용됐습니다. 아마 이 말로부터 agriculture라고 하는 말이 파생된 것 같습니다. agriculture의 원래의 헬라어 루트인 아그로스라고 하는 말이 오직 여기에 한번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여러 번 사용되었는데 특별히 이 밭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씨를 뿌릴 때 밭이 있습니다. 좋은 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터전을 가리킬 때의 이 아그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보면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로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넓이나 크기를 의미하기보다는 얼마나 큰 땅이냐, 얼마나 넓은 땅이냐, 그 뭐 프로퍼티가 뭐 몫이 좋냐 안 좋냐, 뭐 이런 의미를, 도시에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도시 같은 경우는 몫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워싱턴 스퀘어에 있는 땅이나 뭐 레이크 오스웨고에 있는 땅이나 뭐 다운타운 펄 디스트릭에 있는 땅이나 다 값이 다른 이유는 똑같은 땅덩어리인데 거기서 어느 것이 더 장사가 잘 되는 땅이냐, 이런 것으로 가치가 매겨지지만 이 아그로스라고 하는 의미는 농사가 잘 지어지는 땅을 가리킵니다. 목적이 분명했던 땅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업의 터전이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이 바나바가 들였던 그의 밭은 그의 생업의 터전이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여기 레위 족속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레위 족속은 유대 땅 안에서, 이스라엘 땅 안에서 자기 분깃을 가질 수 없습니다. 모든 족속들은 자기의 지경과 땅을 갖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레위 족속은 자기의 프로퍼티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밭은, 이 생업의 현장은 제가 생각할 때 아마 본인이 태어났던 그 사이프러스 섬에 있던 어떤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려지기는 바나바는 아주 부유한 부농이었다, 부자였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해보면 바나바는 사이프러스 땅에 큰 농장을 가진, 큰 밭을 가진 지주였고, 큰 땅을 가진 부농이었는데, 그가 오순절날에 경축함을, 축제를 즐기러 왔다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의 복음을 듣고 회심한 첫 번째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런데 그가 자기 고향 땅, 뭐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도 모르는 땅이겠죠. 그 사람이 그런 땅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갖고 있는지, 사이프러스를 가보지 않은 제자들, 갈릴리 호수만 왔다 갔다 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가 갖고 있는 재산의 규모를 알 수 있겠습니까만, 그가 그 밭을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드러난 것들은 얼마든지 때로 사람들의 눈 때문에, 눈치 때문이라도 뭐 그것을 이렇게 희생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숨겨둔 것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희생하기가 어렵습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찬양에 옥합이 나오지만 그 여인이 뭐 그렇게 대단한 여인이 아니었고 뭐 창녀가 아니었을까 예상해 보는데, 그 여인에게 그렇게 값비싼 향유가 있다는 것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놀란 거죠. 아니, 저 여자가 저걸 어떻게 갖고 있을까? 자, 모두가 놀랄 만한 숨겨둔 것을 깨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만이 알고 있는, 이것은 누구도 모릅니다. 저희 교회 헌금을 드리면 여러분이 알고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에게 영수증을 드리는 어카운턴트 한 사람만 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를 내셨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이건.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있는 가장 비밀스럽고 숨겨둔 것, 그것을 자발적으로 다 팔아서 값을 바꾸어 돈으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여기 두었다고 하는 표현은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내려놓았다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알 수도 없는 땅이고 알리지 않으면 누구도 알 수 없는 땅이었는데, 그리고 그것은 본인의 생업의 원천이었는데, 그것을 바치는 바나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훗날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전도여행을 하면서 최초의 선교사가 됩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쓴 바울에게만 관심이 있어서 쭉 읽지요. 사도행전의 절반까지의 주인공은 사실은 바나바였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바나바가 잊혀져서 그렇지 사실은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여행을 한 것이지 바울이 바나바의 멘토가 아니었습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바나바를 서포트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바나바는 자비량 선교를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6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이 없겠느냐. 누가 자비량하고 병정을 다니겠느냐. 왜 나와 바나바만 스스로 생업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선교를 하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는 돈을 벌어가면서 전도여행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적어도 그에게는 선교비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터전이 아그로스라고 하는 밭으로 존재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초대교회가 형성되었던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아무도 모르는 자신의 고향 땅에 있었던 것이라고 한다면 굳이 드러낼 필요가 있을까요? 그러나 바나바에게는 숨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이런 것인 것 같아요. 가장 비밀스러운 것까지 다 깨어드린 다음에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을 보았던 바나바는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버리고 주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고향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돈으로 바꾸어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는 그때부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팔았다라고 하는 단어와 밭이라고 하는 단어가 함께 쓰이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몇 번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읽어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바나바는 밭을 팔아서 돈으로 바꿔 내려놓았죠. 이 사람은 밭을 사는데 자기 소유를 다 허비했습니다. 근데 그 밭에 숨겨놨던 보화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프로퍼티의 개념이 있죠, 우리 가운데.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있는 소유물과 밭을 팔아서 하나님 나라의 땅에 있는 프로퍼티를 청약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하나님 나라 시민의 삶의 투자 방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21절을 읽어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부자 청년에게 말합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 보화는 곧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프로퍼티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그런 재미있는 조크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린 것만큼 가지고 집을 다 지어놨대요. 막 집이 너무 좋대요. 한국 갔더니 어떤 사람은 3층 집, 어떤 사람은 막 맨션을 갖고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갔더니 자기 집은요 거의 쓰러지기 직전이래요. 이게 막 기둥도 막 없어가지고 막 흔들흔들하고요. 문짝도 안 달려있고 그래서 항의를 했답니다. 내 거는 왜 이러냐고. 이렇게 차별이 있을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보내주신 것 같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참 맞는 말이죠. 원고에는 없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는 영원한 보석을 발견한 사람이 되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남김없이 팔아버렸습니다. 그러기에 그에게는 숨김이 없었습니다. 영원한 나라에 있는 밭을 사 일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새로운 자유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위로하려면요 숨김이 없어야 됩니다. 내 속에 다른 마음을 품고 내 속에 사실은 꽁쳐둘 거 다 꽁쳐두고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건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에게. 그러므로 그는 숨김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정직함과 숨김 없음은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켜 주었습니다. 소통이란 건 그런 것이죠. 숨기는 것이 없는 것. 말과 행동이 일치된 그의 소통함은 사람들을 낭망으로부터 일으켜 주게 됩니다. 그의 위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을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강과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숨김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삽비라라고 하는 말이 어원이 그 헬라어는 뭔지 아십니까? 사파이어입니다. 사파이어. 여러분 보석 사파이어 아시죠? 그 여자분의 이름이 사파이어예요. 사파이어.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 이런 뜻이에요. 야, 어떻게 이름이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걸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꿈쳤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보석 사파이어가 있는데, 자기 이름처럼 사파이어가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 것이죠. 두 번째,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4절을 읽어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숨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것을 깨끗하게 드러낸 사람은 더 이상 불순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위로는 성령님의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님의 별명은 컴포터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충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참되게 위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바나바에게 위로와 안위가 나타나는 것은 영적으로 당연한 원리였을 뿐입니다. 그가 그것을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이름을 스스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성령의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하며 성령님의 컴포트하는 것이 그의 삶에 드러나자 사람들이 그를 보면 당신은 위로자요, 위로자요, 위로자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는요 성령의 권능도 일으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적도 일으켰고요. 능력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그의 신앙의 출발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위로가 있고 위로를 받은 곳에는 굳건함이 생깁니다. 오늘 아까 방금 읽은 11장 23절에 보면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여러분, 이게 바나바의 위로였습니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네 마음을 스탠펌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 붙어있으라. 제가 말하면 별로 위로가 안 되는데 바나바가 말하면 위로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소통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마다 그래 주께 붙어있으면 내가 소망이 있구나 하는 것을 다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냥 몇 마디로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위로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것을 지시하시는 시간에 전하는 것을 위로라고 합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대언이라고 하는 말이고요. 대언이라고 하는 말은 대신 말한다고 하는 뜻이죠. 그게 위로입니다. 우리는 말에 몇 마디 위로를 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욥의 친구들을 생각해보면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은 욥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다시 욥의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을 최력을 다해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로가 아닙니다. 모양은 아주 비슷하지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확연히 다른 방법을 사용하며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기 때문에 때로는 죄를 지적하기도 하고 때로는 거슬리는 말을 하는 것처럼 외양은 보이나 결과는 그 영혼이 죄에서 떠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빌리지 와서 누린 축복 중에 하나는요, 제가 은혜가 없을 때는 굉장히 기분 나빴던 얘기들이, 뭐 밴쿠버에 가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그렇고요, 아 내가 그걸 이런 말은 정말 내가 못 견디는 말인데, 제가 그 억울한 거 못 견디는 사람이거든요. 성품상 제 성격이 그래요. 아, 난 정말 억울한 걸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희 큰아들이 저를 닮았는데 그럼 불끈하잖아요. 불끈.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갔더니 굉장히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들 수 있는 말이에요. 분명히 감정적으로는 기분이 나쁜데 그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제가 이게 좀 빠졌습니다, 몸이. 예. 제가 사실 빠지지 않는 사람인데 좀 많이 빠졌어요. 제가 밴쿠버 가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요. 어디가 아프냐고 이렇게 물어보고요. 근데. 근데 제가 이렇게 몸을 관리하게 된 그 동기가 한번 나눴지만요. 굉장히 어떤 사람이 기분 나쁘게, 너무너무 기분 나쁘게 얘기했어요. 비인격적으로 저한테. 그때가 다니엘 새벽기도 기간이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굉장히 기분 나쁘게 얘기하시네. 이 정도로 얘기하시지 않으면 내가 받아들일 수 없지. 그리고 그때 시작한 운동이 지금 이제 1년이 됐습니다. 1년이. 꼭 1년 만에 제 건강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위로더라고요, 위로. 위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기분 좋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지시하실 때 제가 그 비인격적인 기분 나쁜 말을 통해서 위로받았습니다. 위로는 뭡니까, 결국? 나 컴포트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컴포터블한 삶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자 컴포트가 임했습니다. 저를 건강하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시하심을 받고 때로는 죄를 지적합니다. 때로는 크나큰 죄를 짓고 온 사람이 있는데 정죄하지 않고 안아주고 그 사람을 사랑해 줍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때로는. 그런데 성령께서는요, 그때도 그 영혼을 회개케 하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점점 더 굳건함이 생기게 되고 교회는 흥황합니다. 바나바와 함께 붙어 있었던 표현이 하나 있는데 사도행전 12장 24절부터 2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의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저는요, 이게 다른 내용이지만 딱 붙어있어요, 두 절이.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사실 이 한 절은요, 사도행전에서 빼도 말이 되는 거예요. 이걸 굳이 바나바 앞에 딱 붙여놨어요. 왜 그럴까?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굳건함이 생기고 그 토대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흥황하여 갔구나. 위로가 있는 곳에, 성령의 지시하심이 있는 곳에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바나바는 실패한 사람, 미숙한 사람을 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드러낸 사람에게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며 성령께 이끌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의 눈에는 성령의 일하심이 보일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보이게 됩니다. 바나바에게는 특별히 실패자들을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옷을 들고 방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손에 피도 안 묻히고 스데반을 죽일 만큼 지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온 교인들을 때려잡고 이제 다메섹까지 가서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때려잡으려고 가는 길에 그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바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눈이 보이게 된 다음에.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를 돌로 쳐서 쓰러뜨립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어떻게 살아나게 되죠. 사울은 갈 곳이 없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못 가죠. 그리스도인들이 그가 바뀌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을 방조한 사람이고 그가 바뀐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못 봤는데요. 사울이 회심한 것을 누가 봤습니까? 그리스도인 중에 아무도 못 봤죠. 사울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바로 이때 바나바가 사울의 손을 잡고 사도들에게 데려갑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들이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그의 제자됨을 의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충만했던 사도들도 사울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사울을 그냥 품어줍니다. 믿어줍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모두에게 버림받은 그 사람, 위협이 된 사람, 위험한 사람을 품을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교회를 가장 위협했던 사람이 품어져 변화될 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병자들이 와야 합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우리가 좋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병자들이 이곳에 들어오면 회복이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몹쓸질 한 사람들이 와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교회에는 바나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양을 찾아왔던 선교사님 두 분이 계셨습니다. 언더우드 아펜젤라가 평양 거리를 거닐 때 서양 사람들을 구경하겠다고 한국에 조선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때 그 서양 사람들이 귀신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돌에 맞아 선교사의 머리는 깨졌습니다. 그런데 그것 아십니까? 그 돌을 던졌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아무도 가지 않는 섬, 제주도에 간 최초의 선교사, 최초의 목회자, 바로 이기풍 목사님이셨습니다. 교회를 위협했던 사람들, 교회에 돌을 던졌던 사람들이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왜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지 않을까요? 오늘 제가 이 원고를 준비하면서 어쩌면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등장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성령께서 바울을 사용하실 때 바나바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이 시대 숨김없이 깨끗한 심령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 가장 실패한 한 사람을 교회에 받아들이도록 하고 그가 온전한 사역자로 일어날 때까지 동행해 주었던 사람, 그가 안위의 사람, 위로의 사람 바나바였습니다. 또 한 사람을 바나바는 품고 성경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우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최초의 선교여행을 했던 제1차 선교여행의 두 주역이었습니다. 적어도 이때 바나바는 이 선교여행의 리더였습니다. 바울은 바나바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여행 중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라고 하는 섬입니다.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저희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여기 요한이라고 표현된 사람은 마가를 가리킵니다. 아마 선교여행에 처음에 동참했다가 무슨 일이 있는지 몰라도 갑자기 이탈해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제 생각에는 마가가 어렸던 것 같습니다. 어리게 행동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단기 선교여행 같은 거 가보면요, 음식 투정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주 골치 아파요. 막 그것 때문에 아주 힘들게 해요, 저희를. 뭐 그런 종류의 아이였던 것 같아요, 마가가.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전도팀을 아주 힘들게 만들고 떠나갔어요. 질린 거죠. 바울이 아주 질린 거예요. 아, 저놈은 좀 안 된다, 저거는. 하나님의 사역에 저런 아이를 데려가면 안 된다. 성질을 부리고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적으로 매우 어렸던 마가. 이 마가는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바나바의 외조카였습니다. Sister's son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나의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못마땅했습니다. 바나바가 힘들었겠죠? 자기 친족이었으니까. 그런 미성숙한 아이를 데려간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사역에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마가를 두 번째 선교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다시 데려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시 품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반대합니다. 사역에 큰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우리 공동체 가운데 어떤 사람이 선교여행 갔는데 아주 막 문제를 일으키고 막 공동체 가운데 분란을 일으키고 먹을 거 투정하고 막 나가지도 않고 뭐 에어컨 안에만 있고 그런 사람이 두 번째 선교여행 때 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안 되죠. 잘리는 겁니다. 그 사람은 안 돼요, 절대로.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바나바는 품습니다. 둘은 다투기 시작합니다. 저는 성경이 좋은 이유는요, 정직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내 팔아먹은 얘기를 두 번이나 그것도 길게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뭐 꼭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제 생각에는.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으면 저한테 좀 데려오십시오. 아니, 누가 자기 조상들에 대해서 기록하는데요. 거짓말로 기록하는데, 거짓말로 없던 얘기를 만들어서 기록합니까? 뭐 하려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지 형 속인 얘기. 야곱이 이스라엘인데 자기 조상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행음한 얘기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얘기요. 짧아요. 여러분, 기록한 걸 읽어보세요. 다윗이 뭐 혁혁한 정가를 이루었다. 그 몇 줄 안 나와 있는데요. 어떻게 다윗이 그 여자를 그렇게 꼬셔가지고 그냥 음행을 하고 그 남편을 죽이려고 한 얘기를 그 디테일하게 한자 한자 지면을 할애해 가면서 그렇게 기록해놨는지 저는 성경이 참 놀랍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상징인데 왜 성경이 그렇게 기록해 놓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초의 선교사들도 싸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분란이 없었습니까? 원망이 없었습니까?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이 싸웠습니다. 더 달라고, 더 달라고. 최초의 선교 두 사람이 싸웠는데 어떻게 싸웠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심히 다투어. 교회 안에 심히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심히 다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영혼을 품어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데려올 수 있겠냐고 하고 정답은 없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고 바나바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코리텐붐 여사의 얘기를 읽어보면 코리텐붐 여사의 누나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을 숨겨준 일을 했습니다. 이 코리텐붐 여사와 코리텐붐 여사의 누나가. 코리텐붐 여사는 하얀 거짓말은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독일군이 왔을 때 유대인은 없어요. 거짓말했습니다. 코리텐붐 여사의 누나는 하얀 거짓말도 존재하지 않는다. 거짓말은 거짓말이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독일군이 왔을 때 유대인이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은 잡혀가고 이 자매는 고난을 당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유대인도 나중에 살고 이 자매도 다 살아나요. 어떤 것이 정답이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다. 심히 다툴 때도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매우 짜증스럽게 말싸움을 하였다는 것이 이 말의 직역입니다. 아주 짜증나게 말싸움을 한 거예요.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짜증을 부린 거예요. 어떻게 이런 애를 데려갈 수 있냐 이거예요. 당신의 조카라고 데려갑니까? 막 심한 인격적인 모독도 했을 수 있겠죠. 어떻게 당신의 조카라고 그렇게 품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를 품습니다. 마가를 방어하고 품어 주녀는 바나바의 위로자의 마음과 어떻게 저런 무책임한 자를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시킬 것인가는 바울의 의견이 대립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보다 사역 중심적이었고 하나님께 사용받았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대로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였습니다. 바울이 옳았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역을 중단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고향 땅 구브로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기록이 안 나와요. 사도행전에. 이도모의 목에 잠시 서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그만큼 중요했나 마가가. 바나바도 같이 갈 수 있지 않았겠는가. 더 큰 일이 많은데. 사도행전은 바울의 기록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라지고 마치 세례 요한은 예수님 이후에 흔적을 지워버린 것과 같은 초대교회의 영광을 바울에게 관씌워주고 자신은 사라집니다. 바울은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며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의 천병이 됩니다. 구브로로 돌아간 바나바가 무엇을 하였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기 땅도 없었기 때문에 아마 남의 밭을 갈면서 기경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 재밌습니다. 바울 서신의 가장 마지막 책, 바울의 유언장이라고 하는 그 책, 디모데에게 유언을 하고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이제 다 끝났다. 관제로 나를 부어드린 것 같다. 하고 얘기하는 그 디모데 후서 4장 마지막 부분에 우리는 바나바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 11절을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카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바나바는 보이지 않지만 마가는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 사도 바울의 가장 마지막 서신 가장 마지막 부분에 그의 이름을 다시 올립니다. 그는 바울과 동역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나바는 이미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순교를 당했는지. 바울의 생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마가를 준비하셔서 새 시대의 바통을 이어받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차세대들을 통하여 생명을 이어가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들이 미숙할 때, 그들이 실패했을 때, 그들이 사고를 저질렀을 때 품어줄 바나바가 없었다면 성경은 바울에게서 안타깝게 끝날 수도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위로는 말이 아닙니다. 위로는 쇼맨십이 아닙니다. 위로는 숨김없이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요. 위로는 성령과 믿음의 충만함으로 말하고 움직이는 것이요. 위로는 실패한 사람, 미숙한 사람을 끝까지 품어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